아니, 은비는 요한계시록 이제 강의 들었잖아. 듣고 나서 한 주간 어떻게 보냈어? 되게 감사했어요. 예. 제가 인침을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다행이고, 너무 행복한 한 주였어요. 은비야. 아, 짓궂게 그래. 황충에 이렇게 쏘여도 우린 죽지 않아. 오빠, 후배 친구에게 이렇게 못되게 좀 굴지만, 왜 저렇게 못되게 아니, 난 구는 거에는 성대도 안 어떤 구한다. 배우 세력이 있을 거야. 그래, 내가 어떤 목사님 배우 세력. 세력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예. 오늘 표정들이 아주 좋아요. 네. 예. 우리 복습 해오셨나요? 네. 복습 얘기는 수상이 너무 침묵이 흘러. 복습합시다, 우리. 네. 반장. 네. 지난주 무슨 공부했죠? 지난주 그 별이 옳지. 떨어졌죠. 별이. 하나,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별이 그 천사라고. 복습을 했네요.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예. 예, 이 별은 떨어지다라는 표현 때문에 해석이 분분한데, 네. 그래서 뭐 사탄이다, 또는 아니다, 천사다. 근데 어떻게 해석을 했죠? 천사로 해석을 천사다. 했죠. 네. 그 근거가 뭐였어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이 있습니다. 20장. 네. 옳지.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유사한 표현으로서 천사가 내려온다. 근데 이것은 별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쓰다 보니까 떨어지다. 문맥에 맞게 떨어지다라는 네. 표현을 썼을 뿐이다. 예, 네, 아주 공부를 잘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또 등장을 했죠? 무적갱이 옳지. 들어왔죠. 무적갱. 갱. 이 무적갱은 악한 영들이 집합하는 공간. 예, 네, 그래서, 이 무적갱의 그림을 하나 예로 보여줬죠. 소돔과 고모라요. 옳지.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는 뭘로 심판을 받았나요? 유황과 불이요. 불. 그렇죠. 유황과 불. 불로 심판을 받고 화덕. 도시가 커다란 하나의 화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연기가 옹기점 연기처럼 치솟았다 그랬어. 예? 계시록에 나오는 올라오다라는 연기가 무적갱에서 올라오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어두웠어요. 어두워지다. 네. 예. 눈이 가리우고 앞을 보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영적인 무지, 무감각. 그거를 선생님 에베소 4장 17절서부터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무지, 입지 어둠 어둠, 무감각. 무감각. 이것은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영적인 묘사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등장했던 게 황충. 옳지. 황충. 황충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메뚜기. 예, 메뚜기. 이제 오늘 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좀 이렇게 맞아 이제 세밀하게 끝내지를 못해서 오늘은 다섯째 나팔의 비밀의 이제 마무리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메뚜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고 오늘날 어떤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가 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5강, 배후 세력이 있다. 송태근 목사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7절서부터, 지난주에 7절까지 끝을 냈죠. 네. 그러나 오늘 7절을 좀 다시 들여다보면서 7절부터 옆으로 한 절씩 한번 읽어보세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아,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부를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다섯째 나팔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우선 황충이 뜻하는 의미가 뭔가? 황충은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네. 메뚜기지야. 이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메뚜기지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메뚜기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성경 전체에서는 메뚜기를 어떤 특징적인 존재로 묘사를 해놨는가 그걸 좀 한 세 군데만 우리 학생들이 좀 찾아보십시다. 우선 어느 분이 사사기 6장을 좀 찾아보세요.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네. 1절서부터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여 하니. 예, 거기까지만 수고했습니다. 자, 거기 메뚜기 뭐를 메뚜기로 묘사했어요, 그죠? 네. 뭐를? 미디안. 예. 자, 김상훈 학생 앞을 보세요. 네. 사사기서 6장 1절서부터 지금 몇 절까지 읽었죠? 5절까지 읽었죠. 예. 5절까지 읽었죠.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위협은 미디안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은 얼마나 강력하고 수가 많은 나라인지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네. 여기에서 미디안 군대를 메뚜기 떼같이 많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는 지난 시간에 공부 말미에 우리 메뚜기가 등장하는 드라마하고 소설을 얘기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메뚜기가 한번 뜨면은 하늘이 깜깜해져요. 완전히 덮어가지고 초원의 집이라든지 펄벅의 대지 같은 소설에 보면 메뚜기 떼가 뜨면은 하늘이 컴컴해집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메뚜기 떼를 묘사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많다. 무수하다. 이 미디안 국가는 굉장히 좀 얌체 같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절하는 게 아니고 언제만 들어오냐면 농사 때만 들어와요. 추수 때. 추수 때만 들어와서 싹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군대가 한번 들어와서 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지금 그 부분을 우리 김상훈 학생이 읽은 겁니다. 많다. 자, 또 한 군데 누가 찾냐면 아모스 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모스서 7장 1절서부터 누가 한번 찾았습니까? 읽어보세요. 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웅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네, 거기 메뚜기가 어떻게 했다고 써 있어요?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예, 네, 성경에서 메뚜기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 하면 파괴력입니다. 파괴력. 이 지금도 우리가 소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세계 도처에 메뚜기 떼가 그 주는 피해가 엄청나다 그래요. 농작물에. 이것들이 한번 떴다가 지나가면은 남는 게 없대요. 진짜 초록 빛깔이 남는 게 없대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습니다. 이 성경 찾기가 조금 애매한 데인데 나훔서. 나훔서. 미가 나훔. 네, 미가 다음에 있죠? 네. 나훔서 3장을 열어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6절 뭐 읽어보세요.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느치가 등장하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건 설명했죠. 메뚜기의 또 다른 표현이 황충이라고도 말하고 느치. 느치라고도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메뚜기를 어떻게 묘사하는가를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없도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메뚜기 떼의 돌연성. 돌연성. 메뚜기 떼의 돌연성. 아, 뭐 당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뭘 어떻게 할지. 네. 어디서 떴다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어디에서 습격을 해오는지, 어디로 가버리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이 메뚜기 떼의 돌연성. 이 세 가지가 메뚜기 떼가 성경에 묘사된 중요한 갖고 있는 의미들입니다. 15절에 보면 번식력도 강한데요. 그렇죠. 예, 네, 그건 이제 오늘 공부하고는 조금 관계가 예, 없으니까 지나갑니다. 예, 예. 미안해요.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저렇게 여러 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창의력이 좋아요.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상훈 학생 절 봐요. 네. 자, 상훈 학생. 네. 메뚜기 떼가 가는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많다. 그렇죠. 파괴력이 있다. 도용성. 네. 네. 금방 외웠네요. 네. 많다. 보입니다, 선생님. 아, 저기 써놨구나. 내가. 네. 메뚜기 떼가 갖는 세 가지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특징을 알았으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십시다. 계시록. 자, 7절을 보세요.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 메뚜기 혹시 그 머리 잘 보세요. 얘 정말 똑같아요. 말. 말 같기도 네, 하고. 말 같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 같기도 하고. 네. 표정이 그래요.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여기 그대로 묘사된 그대로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당시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 군대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아. 군대가 한번 뜨면은 전체 집합체를 연상케 하는 메뚜기는 한 마리라는 개념보다는 뭐예요? 집단의 개념. 네. 그래서 저기 많다라는 표현을 쓰죠. 군대.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십시다. 8절. 8절을 저기 정주근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예. 왜 하필 여자의 머리털이에요? 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메뚜기를 통해서 이제 묘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마저 읽어보세요.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호심경이 뭔가요? 호심경. 가슴에 부착하는 어떤 그 방패 같은. 무기들이죠. 예, 호심경. 방패 같은 경우들. 아. 자,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명을 떠나 있는 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죠? 자, 근데 그들이 일시적인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다섯. 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초청과 부름에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과 음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주 좋은 표현은 아니고 아주 묘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해. 11절. 그들에게 뭐가 있으니? 왕이 있으니. 무적행에 뭐예요?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왕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군대 뒤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누가복음 8장을 찾으면서 거기 거라사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군대 귀신이라는 건 어떤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이 귀신이 굉장히 많다. 강한 그리고 많은 악한 영들의 권세가 그 한 인격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무적행. 무적행을 제일 무서워해요. 거기에는 들어가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진짜 의도가 뭐냐면 그들 뒤에는 뭐가 있다? 왕이 있다. 그들의 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이제 학자인데 이분이 두 극단을 얘기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귀신의 악한 존재는 없다라는 신학의 한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모든 게 다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는 연필 깎다가 손이 베어가지고 피가 나는 것도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도 보면은. 그런데 루이스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극단을 조심해라.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악한 영의 존재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존재합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 우리가 루이스의 말처럼 양 극단은 조심해야 돼요. 아, 귀신이란 게 어딨냐? 요즘 대명천지에 없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모든 게 귀신의 장난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필 깎다가 손 빈 것도 그건 실수로 빈 거지. 그게 무슨 귀신의 장난이야. 심지어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나 보다. 이렇게 모든 걸 귀신으로 시작해서 귀신으로 끝나는 이런 일부 잘못된 가르치는 교회가 또 있죠. 이 두 극단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어둠의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배후 세력이.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지를 집어넣고 탐욕을 집어넣고 욕망을 들끓게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죠. 혼돈 속에.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는 세계는 일단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질서예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웠던 내 인생도 무질서했던 삶도 다 우선순위를 잡아가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배후 세력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우리가 흔들릴 이유도 없고 우리는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 그 배후 세력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꼼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모든 승리를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미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9장을 다시 보십시오. 11절, 11절. 그들에게 뭐가 있으니?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라. 아블루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선, 이 황충, 메뚜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현상이 뭐냐.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자, 이것들이 쓱 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한번 요엘서, 요엘서 몇 장을 찾아보시냐면, 1장을 찾아보세요. 요엘서 1장. 자,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거기 황충이 먹었도다. 이런 표현들은 황충이라는 곤충의 또 다른 표현들인데 이 황충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곡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한번 지나가면 이거 갖는 성격이 파괴력이고 돌연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곡식 같은 것들이 남아있지 않으면 자연이 뭐가 끊어질까요?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도 배가 고픈 거지만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는 뭐냐면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라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어져요. 예배가 끊어져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을 이어서 읽어보세요. 아, 8절부터.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 고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자, 제사가 끊어지죠? 네. 그 다음에 또 옆에 우리 오태근 학생이 이어서 읽어보세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면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고 사람들의 희락과 즐거움이 말라지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예배가 끊어진다는 것은 이 당시에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참된 마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저 형태만 남아서 진심은 싹 빠진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마치 메뚜기가 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황폐하게 껍데기만 남게 된다 그 말. 그걸 여기서는 예배가 끊어진다. 그리고 말라기서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끝이 나죠? 말라기서에서는 누가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배케 그 제도와 의도를 만든 분이 원래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하세요. 왜 그럴까요? 진심이 담겨지지 않고 돌이킨 삶이 담겨지지 않는 모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가 황폐케 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끊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나 이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죠. 우리가 거기서 보통 행한다는 말 이거를 자꾸 어떻게 이해하면 윤리, 도덕, 어떤 행동, 율법 이런 식으로 이 행하다를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것을 의도해서 행하다라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찬송가 중에 우리 김상훈 학생 이 찬송 압니까? 요즘은 CCM들을 많이 부르니까 찬송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렇죠? 예. 그 찬송 아시죠? 예. 그게 어느 성경을 기초로 한 성경일까요? 찬송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찾아보세요. 예. 7장을 보시면 21절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학생들 거기서 연필을 가지고 성경에다가 어디에다 표시를 하냐면 불법이라는 단어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불법. 불법이 뭐예요? 우리 해답은 답은 조금 나중에 내리기로 하고 그 옆에 구절을 그 아래 구절을 장은비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예,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방금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이 본문을 근거로 지은 찬송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비교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우리 학생들이 잘 생각하고 대답을 똑똑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행하다와 행하지 않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단어 때문에 그리고 짓는다는 단어 때문에 이거를 행동의 행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이 집짓는 싸움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집짓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오히려 초점이 있죠? 기초에 기초. 자, 잘 행한 사람은 그 기초를 어디에 놓은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네.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집을 잘 지었어도 잘 못한 사람은 어디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모래. 모래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행하는 데에 초점이 있어요. 기초를 어디에 놓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기초를 어디에 놓느냐. 그렇죠? 네. 아무리 집을 막 문고리는 다이아에다가 막 층층마다 에스컬레이터를 놓고 이런 집을 지어도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면 불법 건물이라 그 말이에요. 네? 네. 그 불법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제일 큰 대적이 뭐냐면 휴머니즘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가 중심이에요. 이 반석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과하지 않는 모든 인생을 설계한 자는 불법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그리스도가 키입니다. 역사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오늘 계시록의 얘기가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역사가 누구로 귀결이 될 것이냐. 예? 그래서 행하다 행하지 않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잘 그거 중요하죠. 그게 무의미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헌신하고 율법적으로도 행위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는 진짜 의도는 기초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집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이냐,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이냐. 모래 위에다가는 아무리 대리석에다가 구조물이 굉장해도 이거는 뭐예요? 불법 건물이에요. 불법 건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십시다. 다시 가셔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본문으로 가기 전에 한 군데 찾고 갑시다. 로마서 1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장 28절을 저기 우리 반장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중요한 얘기죠? 네. 아까 선생님이 연필로 어디에 표시를 하라 그랬죠? 불법. 불법. 불법. 그러니까 불법이 뭐예요? 행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모래. 그리스도 위에 기초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사는 모든 삶의 시작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죄가. 우리가 보통 죄를 얘기하죠. 네. 이 원래 하말티아 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화살을 쏘았는데 안 맞는 관역을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죄라는 건 성경에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으로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쭉 열거된 이 내용들은 죄가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에서 죄의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증상들이지 이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디스커넥션된 끊어진 상태. 그리고 의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나무와 접붙여진 상태. 그리고 이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거기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죠? 예. 우리 저기 정주원 학생이 한번 네. 읽어보세요. 1절서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거기 무슨 비유가 등장을 합니까? 포도나무.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포도나무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그냥 그림을 그려봅시다. 예.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있겠죠.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통 요한복음 15장의 이 이야기를 어디에 자꾸 초점을 한국 교회가 맞춰왔는가 하면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자. 막 열매들이 골기 대회를 해야 돼. 열매를 맺읍시다. 맺읍시다. 여러분 열매가 골기 대회 한다고 열매가 맺어져요? 아니요. 여기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지인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뭐요?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다는 말을 거기서 이제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하다. 예? 네? 그렇죠? 여러분 거하는 게 뭐요? 거하다. 이게 바로 헬라말로 이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서 그분의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생명을 주고받는 교제 관계에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것만 확실하면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예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를 뭐 전도하자, 사랑하자, 봉사하자. 자꾸 한국교회가 이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있다. 이거 네. 피곤해지는 거예요. 네. 교회가. 그 사람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면 나무인 그리스도와 그 성도 자체가 지금 이 커넥션이 안 돼 있는데 자꾸 열매만 강조하다 보니까 봉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이 교회가 무슨 벌기대회 현장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뭐만 확실하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양분의 공급을 통해서 이거 저절로 맺혀지는 거라고. 네. 누가 사랑을 막 골기대회 사랑을 해요? 사랑은 관계가 딱 얽혀지면 그냥 되는 거죠. 네. 사랑. 불꽃이 튀면 이건 저절로. 그래서 뭐 하나라도 더 살펴줄 게 없을까. 그래서 영국 속담에 사랑을 하면 눈이 천개. 천개가. 그런 유명한 말을 어떻게 알았어요? 눈이 천개가 생긴다 그러죠? 사랑을 하고. 자꾸 저절로 살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데 우리는 이쪽만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해지고 억지가 되고 부담이 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즐거움이 없고 꽉 눌려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조하고 점검해야 될 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늘 기초한 인생인가. 이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자, 우리 계시록 20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장. 20장에 보시면 거기 이제 최종적 그 뭐가 나옵니까? 백보자 심판이라는 대목이 등장을 하죠. 자, 거기를 우리 반장이 한번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흰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죠. 책들. 네, 복수로. 책들. 책들이 펴져 있고,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책들입니까? 책이. 단수로 돼 있어요. 맞죠? 네. 근데 요 책 이름은? 생명책.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맞죠? 네. 생명책이에요. 근데 요 책들은 뭘까요? 이거 복수로 돼 있는데, 자, 요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제 이 부분을 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다 말해버리면 그때 가서 할 게 없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요 책이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도 묵시문학이죠? 네. 그래서 요런 표현을 똑같이 써요. 근데 요 책은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담긴 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 두 책이 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느 책에 포함된 것 같아요? 생명책. 생명책. 확실해요? 네. 상훈학생. 예. 확실해요? 그럼요. 예. 네. 그 아멘입니까? 아멘. 아, 그러네. 일단 아멘을 해놓고. 네. 그 아멘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네. 성경을 좀 읽어봅시다. 네, 지금 불안하니까. 불안하죠? 안 자, 불안합니다. 안 불안해요? 예. 네. 12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거기 뭐라고 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를 따라 뭘 받아요? 상관없어. 날 보고 얘기를 해요.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네. 책... 아직까지 자신 있어요? 예, 예. 아주 대단해. 자신 있어요. 여기서 정말? 뭐가 나와요? 행위를 따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요 말 때문에 이단들이 이 말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헌금 좀 더 바치고 네. 잘 못 살면 여기도 여기 적혔다가도 일로 가게 돼 있다. 뭐 이래가지고 거의 협박 수준의 메시지를 잘못 풀어내는 경우도 있어. 네. 여기서 행위를 따라라는 말은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요.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행위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죠. 내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존재이냐, 모래 위에 놓은 존재냐. 그러니까 오늘 이 9장의 다섯째 나팔의 비밀도 인침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에 대한 얘기입니까? 안 받은 자에 대한 얘기입니까? 안 받은 자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서 이해를 해야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여러분? 예. 그런 의미에서 9장 4절을 다시 가보세요. 이 대상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가? 9장 4절. 자, 우리 저기 장은비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임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대상이 누구예요?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 인침,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여기서 말한 인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고백한 상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죠. 전체 같이 읽습니다. 요한, 먼저 사도행전 4장 12절. 성경 많이 찾죠, 오늘? 네. 네, 성서학당은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천천히 찾으세요. 192쪽 12절 4장 12절 시작. 다른 도서는 구원을 받는 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종교다원주의가 오늘 한국교회를 굉장히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정상은 하나지만 길은 여러 갈래일 수 있다. 불교로 가도 되고 원불교로 가도 되고 이슬람으로 가도 되는데 끝에 올라가 보면 다 진리는 하나다. 이게 소위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오늘 이것이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의 논리에서 굉장히 매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다. 없다. 이게 송태근의 말이 아니고 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무리로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 뒤쪽으로 가시면 3절. 우리 대표로 반장이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나의 어떤 지식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니요. 논리력으로 이해를 한 겁니까? 아니요. 누구의 역사라고 돼 있어요?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아, 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고. 아멘? 아멘. 오늘 이 확신의 근거에서 우리의 남은 생활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격 속에 감사하게 생활을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난주 우리 정주은 학생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이 진리를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서 황충의 꼬리와 비슷한 것은 무엇의 꼬리일까요? 1번 말, 2번 사자, 3번 전갈, 4번 뱀.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퀴즈 정답과 함께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